동화 한국어 버전 작은 아씨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 자매에 관한 이야기죠. 매그, 조, 베스, 에이미. 그들은 작은 마을에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네 자매는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일은 절대 요구하지 않았죠. 매그는 어리고 예뻤으며 매우 똑똑했어요. 조는 속모습 같았고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죠. 베스는 수줍음이 많고 온화하며 친절했어요. 그리고 에이미는 막내였는데 자매들 중에서 가장 예뻤죠. 자매들 모두 서로 강한 유대감으로 뭉쳐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매들의 현명한 품행을 칭찬하며 작은 아씨들이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한 군인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군대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계속된 남북전쟁 때문이었죠. 편지를 가지고 왔어. 당신은 군대의 부름을 받았어. 남북전쟁에서 싸우도록 말이죠. 준비를 하십시오. 가족들은 매우 슬펐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아니야, 얘들아. 난 가야만 한단다.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엔 돌아올 거란다. 이제 그만 울거라. 맥, 동생들을 잘 돌보거라. 네, 아버지.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군인과 함께 떠났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며칠 후 가족에게는 괴로움이 시작되었어요. 식료품을 살 만한 돈이 충분하지 않았죠. 매그, 내가 일해보려 애쓰는 중이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일을 찾기가 쉽지 않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건 시간 문제예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모두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할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할까? 어머니. 어느 날 그들은 군대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그게 뭐니, 매그? 아버지가 전쟁 중에 심하게 다치셨다는 사실을 알려온 편지예요.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아버지를 돌보며 같이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대요. 내가 그곳에 가봐야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가지? 갈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떠날 준비를 하세요. 제가 좀 마련해 볼게요. 조는 집에서 나왔어요. 저녁이 되어 조가 돌아왔을 때 조의 손에는 돈이 들려 있었지요. 받으세요,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났니? 머리카락을 팔아서 이 돈을 벌었어요. 조,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잃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래야만 했어? 걱정 마.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거야. 조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울고 있었죠. 늦은 밤, 매그가 조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조는 누구인지 보려고 일어났어요. 매그가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끌어안았죠. 걱정 마. 곧 모두 다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가 병원으로 떠나고 난 후 자매들은 살림을 해야만 했죠. 그들은 집안의 모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와 요리를 하며 시간을 즐겼죠. 어느 날 베스가 병이 났어요. 열이 심하게 나더니 감기로 몸을 떨고 있었죠. 세 자매는 베스를 열심히 돌보았어요.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어요. 모두들 걱정했죠. 의사를 불러야만 해. 치료비는? 치료비를 어떻게 내지? 우린 돈이 하나도 없어. 저금해 놓은 동전이 있어. 그걸론 충분하지 않을. 내버려둬. 곧 괜찮아질 거야. 의사를 불러올게. 돈은? 베스를 치료하는 게 먼저야. 그날은 눈이 오고 있었어요. 존은 그 와중에도 눈을 헤치며 의사의 집에 도착했죠. 존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는 왕진하는 것에 동의했죠. 진찰을 해보니 열병입니다. 걱정 마세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 하지만... 하지만? 선생님, 사실은... 말해보세요. 왜 그렇게 망설이세요? 선생님, 선생님께 드릴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계속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치료할 테니까요. 그것이 제 의무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그때 부모님께 치료비를 받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는 베스에게 약을 조금 주었어요. 자매들은 베스를 잘 돌보았죠. 베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죠. 그리워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가 필요해요. 제발 오세요. 베스, 울지 마. 어머니는 곧 돌아오실 거야. 내가 좋아지면 어머니께 편지를 쓸게. 그래, 맞아. 곧 오실 거야. 그와 동시에 어머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두들 어머니를 보게 되어 너무 어머니! 엄마! 엄마! 얘들아, 잘 지냈니? 너희를 봐서 참 기쁘구나. 베스 역시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매우 행복했어. 걱정 마, 베스. 내가 널 잘 보살필 테니. 그러고는 계속 어머니는 베스를 잘 돌보았답니다. 베스는 며칠 만에 더 좋아졌어요. 겨울이 오자 매그는 가족이 약간 걱정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집에 오실... 아버지는 중상을 입으셨어. 한쪽 다리도 부러졌단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상태는 아니야. 그리고 언제든 이곳에 오실 수 있어. 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요. 알고 있단다, 얘야. 살면서 그 누구도 어려움에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좋...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니. 어려운 시간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인걸요.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일들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너의 말이 맞구나, 매그. 며칠이 흘러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어머니와 매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간신히 집에 구해놓았어요. 하지만 꼬마 에이미는 선물도 받고 싶었죠. 올해에는 산타클로스에게 새 옷을 받고 싶어. 난 꿈꾸던 왕자님을 찾았으면 좋겠어. 나는 큰 피아노가 갖고 싶어. 너의 소원은 뭐니, 매그? 모두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으면 해요. 옳은 말이구나, 얘야. 크리스마스 날에 모두들 슬펐어요. 그 누구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모두들 실망했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그날은 운이 나쁘게도 아침 식사를 할 만한 돈이 없었죠.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시죠? 누구인지 확인할게요. 아니, 에이미, 기다려. 문이 바람에 흔들리더니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네 자매 모두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내 아가들,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니? 지금까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서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산타.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되어 가족들은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냈답니다.